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입구에 서서 여러분에게 향하는 저의 마음을 이 두 곡에 실어서 띄워드립니다. 첫 곡은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Calling You, 윌리엄 갤리슨의 하모니카 연주고요. 그리고 라스트 콘서트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always be with you. I love you, Richard. I love you.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셨죠? 목동의 동욱씨.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첫 곡,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윌리엄 갤리슨의 하모니카, Calling You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하이텔로 권기영씨가 네 번인가요? 다섯 번인가요? 드디어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라스트 콘서트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는데요. 하이텔로 성일중씨도 역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하이텔 보니까요, 변현미 씨는 뭐 가을인데 벌써 겨울의 단상들을 적어주셨어요.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서요.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아주 흐뭇해지는,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이렇게 자네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 고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좀 더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영화의 장면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클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볼리그램이 전합니다. 볼리그램. 스무 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아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나스. 자, 준비됐지? 어? 700 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헬스타일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 출판 고려원. 그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큰하게 끓여 먹던 그 맛. 와 수프가 세 개씩이나 푸짐하다. 사면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자.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자, 준비됐지? 어?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헬스타일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FM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올스타 사운드트랙을 들려드리는 시간 첫 곡은요. 광주 동구 지산일동의 김은정 학생, 그리고 서울 양천구 신월 3동에서 김일환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한 장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TV에서 이 영화가 방영돼서 그런지 아주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듣고 싶고 음악을 듣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캐플레가의 축제 장면,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때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아주 시적인 그런 말들을 건넵니다. 그리고 손등에 키스를 하는 장면, 이어서 흘러나오는 곡 What is the us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For my mind misgives. Some consequence yet hanging in the stars shall bitterly begin his fearful date with this night revels and expire the term of a despised life closed in my breast by some vile forfeit of untimely death.

thou lest faith turn to despair. Saints do not move, though grant for prayer's sake. Then move not. While my prayer's effect I take, thus from my lips, by thine, my sin is purged. Then have my lips the sin that they have took? Sin from my lips? Oh, trespass sweetly urged. Give me my sin again. A rose will bloom, it then will fade, so does a youth, so does the fairest maid. 하이텔로 신청해 주신 신태지 씨, 윤기표 씨, 잘 들으셨습니까? 아, 저는 이 노래를 아주 어렸을 때 저도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요. 영화를 보기 전이라서 그런지 로미오의 키스하는 장면에서 정말 키스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손등이 하는 거라서 아, 시시하다 싶더라고요. 자,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정말 온갖 꼬시는 말을 다 하는 장면이죠. 캐플릭가의 축제 장면, 그리고 What is a youth 이어드리셨습니다. 증산동의 군희씨, 친구 지윤이의 생일 축하곡으로 제가 아주 신나는 곡 하나 골랐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영화 비틀주스 중에서 그 손님을 모시고 새 집에서 파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이 집의 신혼부부 귀신 지나 데이비스와 알렉 볼드윈이 그들을 한번 혼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식탁에서요,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주 걸쭉한 남자 음성이 들려요. 헨리 벨라폰테의 네이오, 이 노래가 갑자기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더니 앉아있던 손님과 온 가족이 자신도 모르게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마치 그 영화 분홍신의, 글쎄요, 그 분홍신의 그 장면도 생각이 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아주 아주 코믹한 이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We can do this stuff on our own. Besides, I'm not exposing that little girl to that pervert down there. Well, Barbara, we did call him and he seemed awfully pissed off. I don't care. I've changed my mind. Listen, I think we can scare them off ourselves tonight. I have an idea. What you did with the place is wonderful. Tom? You like them? I just hope it wasn't yet another of your dreary suicide attempts. You know what they say about people who commit suicide? In the afterlife, they become civil servants. Otho, I didn't realize you were into the supernatural. Well, of course. You remember, after my stint with the Living Theater, I was one of New York City's leading paranormal researchers. Well, the bottom dropped out in 72. Paranormal? Is that what they're calling your kind these days? Don't mind her. She's still upset because somebody dropped a house on her sister. Well, this looks really good. I saw some ghosts. It's a little private joke that Lydia and I share. It's not a joke. Yes, it is. Just today she tried to convince me that this house is haunted. Kim! You know, I love them. By ghost? And designer sheets, no less. I'd like to propose a toast to our intrepid friends who braved the Cross Bronx Expressway and 24 tall booths to be with us here this evening. May your buildings go condo. Now, Lydia, favor us about your ghosts. No. I am sick of that subject. Oh, Delia, lighten up. I would rather talk about. Daylight come and me wan go home. Otho, are you doing work this? Work all night and a drink of rum. Daylight come and me wan go home. Stack banana till the morning come. Daylight come and me wan go home. Come, Mr. Tallyman, tally me banana. Daylight come and me wan go home. Come, Mr. Tallyman, tally me banana. Daylight come and me one go home. Live 6 foot, 7 foot, 8 foot bunch. Daylight come and me one go home. 6 foot, 7 foot, 8 foot bunch. Daylight come and me one go home. Day, she said day, oh. A beautiful bunch, a ripe banana. Daylight come and me one go home. Hide the deadly black tarantula. Daylight come and me one go home. Live 6 foot, 7 foot, 8 foot bunch. Let's watch them scatter. Any minute now, they're going to come running out of that door screaming. Saramdeureul 잔뜩 놀려놓고서는 즐거워하는 이 신혼부부 유령의 목소리까지 여러분 확인하셨죠? 영화 비틀주스 중에서 그 놀림을 당해서 억지로 저절로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 그리고 그때 흐르던 헨리 벨라폰테의 데이오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모시고 영화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성일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그 촬영감독 얘기입니다. 조금 갑자기 웬 촬영감독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맨 처음에 영화를 보러 다니실 때는 물론 영화 배우에 관심이 있으실 네. 것입니다. 어떤 스타가 나오는가. 그러다가 조금 증세가 심해지면 조연이 누군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배우 악역이라면 거의 1등이지 라고 악당 베스트 10 뽑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영화책들을 뒤져보고 영화사책을 뒤져보고 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영화 감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화 감독들, 거장들, 또 컬트 감독들 뒤져보고 나서 딴 거 없나 하다가 우연히 이 감독들이 계속 같은 촬영 기사와 영화를 찍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촬영 기사들 영화를 모아보다 보면은 이상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네. 여기서 더 나아가면 혹시 이 영화를 이렇게 훌륭하게 찍어낸 솜씨가 감독의 솜씨가 아니라 촬영 기사의 솜씨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까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지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손꼽는 촬영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름들을 기억해두셨다가 혹시나 자막에 올라오거든 감독보다도 더 카메라의 움직임에 눈을 부릅뜨고 봐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만장일치로 최고의 촬영 기사로 손꼽히는 사람은 비토리오 스트라로입니다. 비토리오 스트라오요. 스트라로입니다. 스트라로. 예. 예. 이 사람은 그 이탈리아에서 헐리우드로 진출한 그 사람인데요. 원래는 1960년대 초에 네. 이탈리아 3류 영화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솜씨가 베르날도 베르톨루치의 눈에 띄어서 네. 한번 나랑 영화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찍은 영화가 1970년 동조자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장루이 트렌트냥이 파시스트 시절을 배경으로 자기가 가장 존경했었던 대학 교수님을 파시스트 당의 명령에 따라서 파리로 망명한 교수님을 찾아가 암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은 눈이 덮여있는 숲속에 뛰어가는 교수와 그리고 네. 그의 아내인 도미니크 산다를 쫓아서 주인공 장루이 트렌트냥이 당의 명령에 따라 총을 들고 상대방을 쫓아가면서 그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런데 네. 총은 한 자루 뿐이어서 10명 가까운 사내들이 쫓아가며 총을 서로 던지며 받고 총을 쏘는 그야말로 그 이 마치 춤을 추듯이 숲속을 달려가는 카메라가 나오는데 네. 이것이 세계 영화 평론가들로 하여금 입을 떡 벌리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마론 브란도와 마리아 슈나이더가 나와 72년도에 가장 많은 화제를 뿌렸었던 파리에서의 마지막 네. 탱고도 이 사람의 솜씨입니다. 예. 그리고 5시간 반짜리 대작 우리나라에는 그 3시간 50분으로 나왔는데요. 베르톨루치의 아마도 최고 걸작이라고 불리울 법한 1900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헐리우드에서 이 촬영기사와 한번 작업해봤으면 하고 두 손꼽아 빌고 있던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에 가서 신작을 찍을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조셉 컨라드의 그 소설을 베트남 정글에서 베트남전의 그 묵시록 같은 화면으로 펼치면 어떠할까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코 코폴라였고 네. 그 문제의 영화가 지옥의 묵시록입니다. 네. 지옥의 묵시록은 사실은 그 아시아가 촬영하기 굉장히 나쁜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 나쁜 조건이라는 것은 유럽에 가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인상주의 회화가 유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빛의 조건이 좀 특별합니다. 네. 그것은 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가장 촬영하기 나쁜 시간이 12시에서 2시까지입니다. 네. 반면에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바람에 조명을 과도하게 많이 요구합니다. 또한 베트남전 정글은 그 직사광선보다는 반사광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촬영기사에게 아주 애매키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애매키는 단점을 비토리오 스트라로는 오히려 장점으로 사용하여 영화 전체를 마치 간유리에 비치는 것 같은 색조로 영화를 네. 찍어서 네. 실제로 이 영화 보시면은 앞에 무슨 필터를 끼고 찍은 것 예.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합니다. 네. 이것은 비토리오 스트라로가 일체의 조명 없이 시간대를 잘 선정하여 예. 그 들어오는 네. 조명, 그 빛의 예. 그 조명 정도로 모든 것을 결정하여 찍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솜씨를 보고 또 한 명의 배우가 감독을 꿈꾸면서 이 사람하고 함께라면 내가 찍는 이번 영화가 어쩌면 80년대의 최고 걸작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야심을 갖고 소련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배우는 플레이보이로 잘 알려진 워런 비티였었고 예. 그의 3시간이 넘는 이 대작 레즈는 네. 그해 아카데미 촬영상을 받게 됩니다. 예. 사실은 그 아카데미 촬영상을 이 영화가 받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헐리우드는 철저하게 그 노조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조원으로 가입이 안 되면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막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 한 다음에 네. 이름 나오고 옆에 ASC라는 예.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 미국 촬영 노조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부인데 여기에 들지 못하면 당연히 아카데미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비토리오 스트라로는 지옥의 묵시록으로 당연히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그 비토리오 스트라로는 코폴라와 함께 One from the Heart라는 영화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모두 비디오로 작업한 영화를 완성하여 네. 오늘날 HDTV 화면의 원조를 이룩하는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7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터인데요. 베르날도 베르톨루치의 마지막 광제를 촬영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아마도 서구의 촬영 감독이 동양에 가서 찍은 영화 중에서 가장 아시아적인 화면을 만들어낸 영화로 손꼽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광제의 훌륭한 점은 네. 영화 전체를 색설계를 다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후이가 그 자금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 때는 네. 스트라로는 영화 전체를 황금색 톤으로 모두 촬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노란색의 예. 분위기가 영화 전체를 누비고 그렇죠. 다니고 있는데요. 네. 이 푸이가 커서 일제의 그 침략하에 그들의 허수아비 황제가 되었을 때 영화는 모두 청색 톤으로 끌고 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블루톤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이 푸이가 훗날 그래서 모택동이 이제 중공으로 네. 그 바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로 바뀌어 그가 정신 무장을 받고 마르크시스트들에 의해서 문혁을 거치는 시절은 일체의 조명 없이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듯한 네. 꿈꾸는 듯한 황색과 네. 또 창백한 청색 예. 그리고 꿈으로부터 깨어난 황제에서 인간으로 떨어진 푸이를 그려내는 장면에서는 네. 다큐멘터리 같은 터치로 그려내므로써 그렇군요. 마지막 황제의 시절을 살아가는 이 푸이의 일대기를 마치 색깔만으로도 또 카메라 스타일만으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찍어냈습니다. 네. 이것은 베르톨루치의 솜씨가 아니라 비토리오 스트라로의 솜씨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황제의 연출은 실패했지만 비토리오 스트라로의 촬영은 여기서 거의 절정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 같은 화면을 구사한 워렌 비티의 딕 트레이시도 역시 비토리오 스트라로의 네. 솜씨입니다. 이 스트라로와 함께 아마도 예술 영화에 한해서 1인자로 손꼽히는 사람이라면 스벤 니크비스트라는 촬영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0년에 처녀의 샘이라는 영화로 스웨덴의 거장인 잉그마르 베르히만과 컴비를 이룬 이후 베르히만의 전작을 모두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니 앤 알렉산더까지 모두 스벤 니크비스트라는 촬영기사의 솜씨입니다. 네. 이 사람은 특히 그 화면에 사람의 얼굴을 겹쳐 찍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심도를 깊이 있게 만들어 놓고 모든 공간의 작은 배열들까지도 네. 그림 하나 꼽 뿅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촬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심도 깊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보여주게 한다는 얘기는 딥포커스 촬영을 선호한다는 얘기이고 네. 과다한 조명을 쓴다는 얘기이고 얼굴의 윤곽을 다 살려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스벤 니크비스트는 아주 배우들을 애매키는 기사로 유명한데 그렇군요. 일체의 예. 분장을 화장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나와 네. 있는 주름살 하나하나 예. 흉터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은 그 마스크를 보여주는 것이 영화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배우의 얼굴은 감독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는 촬영기사입니다. 아, 네. 이 사람은 그 유럽의 여러 감독들과 작업을 했는데요. 1974년도에는 폴크 실렌도르프와 함께 네. 여름의 빛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네. 그 천일의 앤을 찍은 찰스 자로트 감독이 찍은 뗏목 하나 타고 전 세계 일주 여행에 떠나는 두 청춘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노브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이 비둘기라는 뜻은 네. 바로 그 뗏목의 이름입니다. 네. 이 영화로 스벤 니크비스트는 헐리우드에 인사를 했고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는 이 촬영기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루이말 감독의 SF영화, 유일한 SF영화 검은달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네. 76년도에는 로만 폴란스키가 주연 배우로 나오고 그를 파멸로 이끄는 이웃집 여자로 이자벨 아자니가 등장하는 하숙인을 찍었습니다. 네. 이 하숙인의 장면 중에서도 가장 쇼킹한 장면은 이자벨 아자니와 함께 로만 폴란스키가 보러 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뭐지요? 이설용의 용쟁 호투입니다. 그런데 네. 이자벨 아자니는 용쟁 호투의 그 이설용이 이상한 기합 소리를 지르며 네. 상대방을 순식간에 넘어뜨리는 그 장면을 보며 성적인 쾌감을 느끼고 로만 폴란스키를 껴안기 시작합니다. 네. 이 장면을 스벤 니크비스트는 어쩌면 다른 촬영기사였다면 아주 추하게 찍었을 이 장면을 이상한 에로티시즘과 그리고 인간적인 슬픔과 깊이를 느끼게 찍었습니다.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출시명은 테넌트입니다. 테넌트요? 예. 예. 그리고 78년도에는 루이말 감독의 아주 말썽 많은 영화가 한 편 있죠. 프리티 베이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브룩스 힐즈가 9살짜리 네. 매춘부로 나온 네. 영화인데요. 그쵸. 그것을 영화 전체를 마치 소프트 포커스를 끼우고 그리고 꿈결처럼 찍어나갑니다.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브룩스 힐즈가 나왔었던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79년에 드디어 헐리우드로 진출합니다. 이 헐리우드로 진출하는 것은 제가 베르만 감독과 컴비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스벤 니크비스트는 스위든 그 촬영기사입니다. 그는 스위든의 신예인 얀 트로일과 함께 미아 페로우가 주연으로 나왔었던 허리케인이라는 영화로 헐리우드의 첫 번째 노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81년 아마도 이 영화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떠올리실 겁니다. 밥 라펠슨 감독의 잭 니콜슨이 등장하는 우편 배달부는 배를 두 번 울린다. 네,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스피드 니크비스트는 헐리우드의 상업 영화와 네. 유럽의 예술 영화를 접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아마도 바브라 필슨의 이 영화가 이 영화의 그 원작은 루키노 비스콘티의 옵세션 그 망 그 이 아주 강박관념이라는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비스콘티 영화가 담고 있었던 그 광기와 집요한 정욕의 세계에도 버금갈 수 있었던 것은 라펠슨의 솜씨가 아니라 아마도 스벤 니크비스트라는 촬영기사의 솜씨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헐리우드에서 베리히만 영화를 연상하는 화면을 구사한 너만 쥐슨 감독의 신의 아그네스를 찍었습니다. 네. 신의 아그네스 중에서 특히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그네스의 꿈결 속에 비둘기가 날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그네스가 무언가 본 것 같은 이상한 환각에 빠지는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것은 베르히만과의 오랜 연습 끝에 이렇게 낸 니크비스트의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6년 스벤 니크비스트로서도 가장 행복했었던 경험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라는 소련 감독의 마지막 유작 희생을 같이 네. 작업하게 됩니다. 네. 그는 여기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14분 20초에 걸치는 롱테이크 장면을 보여주고 영화 마지막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고 자기 집을 불태우는 네. 롱테이크로 끝납니다. 네. 이것은 니크비스트의 아주 망신살 뻗친 장면으로도 유명합니다. 왜 그렇죠? 이 장면은 원래 그 롱테이크로 찍을 결심을 하고 네. 그리고 집을 통째로 불태우는 것을 주인공이 멍하니 바라보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네. 타르콥스키는 레디고를 불렀고 자동차가 터지고 집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것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집이 거의 다 불탔을 장면에 이르렀을 때 타르콥스키 뒤를 돌아보며 잘 되었죠 하는데 니크비스트 아주 쑥스러운 표정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타르콥스키가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는 표정을 짓자 예. 저 카메라가 고장나서 세상에 그래서 그 장면은 네. NG컷이 되었고 네. 그리고 집을 한 채 새로 지어 새로 불태워 새로 찍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니크비스트로서는 평생 아마도 두고두고 쫓아다니는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그 미국 감독 중에서 네. 뉴욕 감독 중에서 잉그마르 베르시만을 가장 존경하는 안경 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디 앨런이요? 네, 맞습니다. 우디 앨런은 스탠리 크비스트와 영화 한 편 찍어보는 것이 아주 소망이었었고 네. 그리고 베르시만의 페르소나를 연상시키는 또 다른 여자, Another Woman이라는 네. 영화를 니크비스트와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방에서, 아파트 방에서 머무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비명소리,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주인공 여자는 옆방 여자를 그때부터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의 세계, 그 상상의 세계를 니크비스트는 마치 베르이만의 화면인 것처럼 그러면서도 우디 앨런 특유의 재치와 유머를 잃지 않으며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니크비스트는 필립 카프만과 함께 밀란 쿤데라의 영화를 찍게 됩니다. 프라하의 봄이요. 네, 맞습니다. 네.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네. 찍게 되는데요. 이 프라하의 봄은 사실은 그 평론가들에겐 아주 나쁜 평을 받은 영화로 유명합니다. 니크비스트가 필립 카우프만을 데리고 놀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인데요. 네. 필립 카우프만은 자기가 찍어야 될 영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고 다니엘 데이루이스와 줄리엣 피노쇼는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네. 니크비스트는 자신이 감독인 것처럼 장면을 아예 다 만들어서 찍어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서 네. 연출자와 카메라 기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얼마만큼 안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프라하의 봄은 과대평가를 받은 영화 중에 하나이며 믿기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연출을 무시하고 촬영을 꼼꼼히 짚어보십시오. 니크비스트는 어쩌면 프라하의 봄 이후 스나우비즘에 빠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과 함께 이제 3대 트로이카로 불리우는 그러나 지난해에 유명을 달리한 네스토르 아멘드로스라는 프랑스 출신의 촬영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누벨바그 감독들과 같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 프랑수아 트리포라는 감독과 에릭 로메와의 콤비는 아주 유명합니다. 에릭 로메와 함께는 그 모드집에서의 하룻밤이 대표작으로 꼽히고 트리포와는 두 영국 여성과 유럽 대륙이라는 영화가 아멘드로스의 최고 걸작으로 불리웁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청년이 영국에 유학이라기에는 좀 쑥스럽고 네. 그 여행차 들렸다가 그 하숙집에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자매와 동시에 사랑에 빠집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가장 쇼킹한데요. 아마도 이 마지막 장면 하나를 두고 2시간 20분을 모두 색설계를 했는데 영화 전체가 녹색과 푸른색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잔디밭의 녹색과 네. 파란 바다가 계속 보이는 장면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두 자매와 이 프랑스 청년의 사랑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매는 동시에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와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한 또 언니에 대한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여동생은 방탕한 여자가 되어 결국에는 미쳐버리게 됩니다. 네. 미쳐버린 여자는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두 여인과 작별을 하고 프랑스 여자들은 프랑스 청년은 돌아옵니다. 네. 돌아온 프랑스 청년을 찾아 어느 날 그 언니가 그 선병질적인 언니가 히스테릭할한 그 언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청년에게 첫 키스조차 허락하지 않던 이 언니가 동생에 대한 용서와 이 청년에 대한 복수의 감정, 사랑과 증오가 엇갈리는 감정으로 이 청년과 잠자리에 듭니다. 이 장면은 검은색으로 어두워져서 네.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밝아집니다. 그리고 침대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제가 200명, 300명 이상 죽어 온 화면이 피로 범벅된 영화들보다 더 섬뜩한 붉은색을 보여주는 그 붉은색 화면과 함께 네. 그 여인은 떠나가고 영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트리포의 가장 슬프고 가장 섬뜩한 영화가 될 만한 이 장면은 아멘드로스의 철저한 색설계를 통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와 트리포의 가장 슬픈 영화,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도 곧 개봉될 예정인데요. 아델 H의 이야기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예. 이 영화가 바로 이자벨 아자니가 데뷔한 영화입니다. 예. 이자벨 아자니가 맨 마지막에 미쳐서 바닷가에 서 있는 장면을 보며 아멘드로스는 눈물을 흘리다가 트리포를 불러 이 화면 좀 들여다보라고 얘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트리포도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화면 속에서 이렇게 슬픈 얼굴을 지울 수 있는 여배우는 처음이다 네. 라고 얘기한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자벨 아자니는 그 네스토르 아멘드로스와 함께 작업한 이 영화를 잊지 못하고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작업하기를 그렇게 바랬으나 네. 불행히도 이것이 그 영화의 첫 번째 작업이자 이제 네스토르 아멘드로스가 유명을 달리했으니 마지막 유작이 된 셈입니다. 그는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1978년 미국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찍은 영화가 테렌스 멜릭이라는 감독의 천국의 나날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여기서 그 아멘드로스는 70mm 화면을 구사하는데 이 영화는 네. 좀 흥미있습니다. 네. 두 명의 촬영기사가 동시에 찍었는데요. 예. 야외는 네스토르 아멘드로스가 찍었고 실내는 허스켈 웩슬러라는 촬영기사가 예. 찍었습니다. 이 허스켈 웩슬러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촬영기사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의 솜씨는 그 여러분들이 제목만 얘기해도 알만한 영화입니다. 노만주 이슨의 밤의 열기 속으로가 이 사람의 솜씨이고요. 조지 루카스의 아메리칸 그래피티 그리고 밀로시 포만 감독의 잭 니콜슨 주연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가는 새 네. 그리고 존 세일즈라는 감독이 찍은 1920년대 미국 광산 노조의 피해 투쟁을 그린 메이트원이 모두 이 사람의 솜씨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나날에서는 다큐멘터리적인 바로 그 솜씨와 야외에서 아멘드로스는 인상주의 화폭처럼 그렇죠. 화면을 네. 그려나가는 솜씨를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맨 마지막에 메뚜기 떼가 습득하는 네. 장면은 아멘드로스가 보여주는 아트 필름의 스펙타클이라 불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과 메릴 스트립의 눈물겨운 싸움 로버트 벤튼 감독의 네. 두 명의 크레이머 이야기 네. 크레이머 크레이머를 찍고 아카데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브룩스 힐즈가 나오는 브룩스 힐즈는 그런 점에서 아주 복받은 여배우인데요. 랜달 클레이서가 감독한 푸른 산호초를 찍게 됩니다. 네. 그 브룩스 힐즈의 그 모습이 하이틴이 된 모습이 가장 예쁘게 찍힌 영화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86년 마이크 니콜즈 감독의 메릴 스트립과 잭 니콜슨이 주연하는 허트번이라는 영화를 네.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개한 세 명의 촬영기사예요. 비토리오 스트라로, 스벤니크 비스트, 네스토르 아멘드로스가 세 네. 명이 같이 작업한 영화가 있다면 믿겠습니까? 어머나, 그런 작품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이 비디오는 꼭 빌려보십시오. 뉴욕 스토리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는 비토리오 스트라로가 찍었고 네. 마틴 스콜시즈는 네스토르 아멘드로스가 찍었고 예. 우디 앨런 편은 스벤 니크비스트가 찍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 뉴욕 스토리는 세 명의 감독의 경연이라기보다는 세계 최고의 촬영기사 세 명의 경연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이 세 명 다음 가는 세대로 첫손 꼽히는 주자라면 로빈 빌러입니다. 로빈 빌러는 원래 그 프로의 촬영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뮌헨 대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던 청년이었었는데요. 네. 뮌헨 대학교 하면 아마 떠오르는 감독이 있을 겁니다. 바로 빔 벤더스인데요. 네. 빔 벤더스가 졸업작품을 찍었는데 졸업작품을 찍던 시절 뮌헨 대학교에서 주는 금액으로는 고작 35mm 5분 정도가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벤더스는 야심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졸업작품을 8mm 1시간 반짜리로 찍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예 장편 영화를 찍고 졸업하겠다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벤더스는 도시의 여름이라는 그의 졸업작품을 로비 밀러와 함께 작업했고 네. 그 후 베를린 천사의 시를 제외하고 전작을 로빈 빌러와 함께 찍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77년에는 벤더스의 시나리오 작가로도 유명한 희곡작가 패터 한트케의 감독 데뷔작 왼손잡이 여자가 라빈 빌러의 솜씨입니다. 이 라빈 빌러는 특히 그 촬영에서 마치 그 다큐멘터리 사진 같은, 그러니까 네. 아무런 가식이 없는 화면,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편광 필터 써서 촬영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편광 필터를 쓰게 되면은 네. 깊이가 없어질 뿐더러 반사광이 일체 없어지기 때문에 평면 사진처럼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움직이더라도 화면의 깊이가 일체 없어져서 그 움직이는 인물 자체가 정지된 듯한 기분을 줍니다. 아. 라비 밀러는 다소 일찍 온 셈이고 그의 솜씨가 발휘된 것은 1984년 파리 텍사스에서 포스트 네. 모던한 미장센느가 네. 어떤 것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 컬트 영화의 고전으로까지 불리우는 알렉스 콕스 감독의 리포맨도 찍었는데요. 네. 여러분, 파리 텍사스와 리포맨이 유순하니 유사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1991년 빔 벤더스의 HDTV 화면을 구사한 세상 끝까지라는 네. 영화를 찍게 됩니다. 네. 그 이들과 함께 차세대 주자로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 촬영기사가 있는데요. 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한번 그 이름을 듣고 기억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 존 맥티어넌 감독의 다이하드 1편 그리고 붉은 10월, 레니 할린의 다이하드 2, 조엘 슈마허의 플랫 라이너즈, 리들리 스캇의 블랙 레인, 리차드 더너의 리솔 레폰 3, 폴 바호빈의 원초적 본능, 이 영화를 모두 한 촬영에서가 찍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누군가요? 얀 드봉입니다. 사실은 그 이 촬영기사 네. 외에 차세대 주자들도 있고 그리고 네. 헐리우드의 그 중견 촬영기사들이 또 있는데요. 유감스러운 것은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이군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촬영기사 얘기 계속할까요? 네, 다음 주에는 예. 그 크리스 맨지스, 빌모스 지그먼트, 미하일 바라우스가 아마 주인공들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촬영기사 딘 세밀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들의 얘기를 듣고 나면 영화를 보는 눈이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시 티네이저 중에서 그룹 스미드런스가 부르는 울리블리,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1, 2, 1, 2, 3, 4.